여자는 사랑하는 남자만을 위해서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해 한다는 걸 나 당신에게 잘 어울리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. 당신 무릎 위에 앉아서 사랑 노래 부르며 행복해하는 당신 모습 보며 살고 싶은 여자랍니다.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 수 있어.